우리나라의 함경북도 북부 피해복구 전선에서 성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사군 피해복구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이 2,800여 세대의 살림집 내외부 미장, 지붕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면서 언덜로키, 전력망 공사 등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해룡시 피해복구에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 장병들은 1,760세대의 살림집들과 10여 개의 학교, 유치원, 다가설을 비롯한 공공건물 건설을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민내무군 군인들은 25일 동안에 56세대의 무산군 오복리 살림집 건설을 끝내고 진료소 건설을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 수많은 교과서 참고서들과 만여 점의 실험기구 시약들을 피해지역 학교들에 보내준 교육위원회에서는 또다시 북부 피해지역의 교육사업에 필요한 3만 5천여 점의 교구비품들과 수많은 악기 및 체육기자재, 각종 유의기재와 놀이기구들을 마련해서 보내주었습니다.